남조선의 서해 보도들에 의하면 미제 침략군과 괴뢰 군부 호전광들이 25일부터 조선만도 주변 수역에서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연합 해상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미제 침략군 칼빈선호 핵항공모함 타격단 소속 이지스 구축함 마이오호가 조선 서해로 기동하여 괴뢰 해군의 구축함과 함께 전술기동과 함포 사격을 동반한 실탄 사격 훈련을 벌이며 화약내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부산항에 기어든 타격단 소속 핵잠수함 미시간호가 우리 측 지상목표에 대한 타격훈련을 단독으로 감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타격단의 핵항공모함 갈빈선호와 유도탄 순양함 레이크 챔플레인호, 이지스 구축함 마이클 모피오는 26일과 27일 사이에 조선동해에 기어들어 괴뢰 해군과 기동훈련, 미사일 탐지, 추적 요격 등의 고강도 연합훈련을 벌일 것이랍니다. 갈빈선호의 해적 무리들은 이앞서 23일부터 2일간에 걸쳐 필리핀 부근 해역에서 일본 해상 자위대 함선들과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압박을 목적으로 한 전술 및 통신 훈련을 진행했습니다.